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. 이제는 더 파티. 아모르 파티. 아모르 파티. 잡히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가가면 더 멀어지는 사랑 참 힘드네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잊혀라 이까짓 것 사랑 끝인가요? 잘 가요. 잊어도 슬퍼 마세요. 사랑 나가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연도 많아. 인생이 별거 있나요? 거기서 거기인 거지.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.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

싶어요. 꿈과 희망이 있어서 좋아요. 평생토록 나만을 지켜준다 말해요.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.

내가 누나야 네 누나야. 두벌기도 운약하던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시 못다 좋은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나만 홀로 쓸쓸히도 그 시절 못 잊어 죽어도 밀어서 애태우던 그날 밤 비눈물에 얼룩진 그대의 모습 어차피 떠나야 할 인연이 기에 미련 없이 보낼 것만 잊지 못할 그 추억 그날 밤 더비 날엔 비가 내렸지 영동 영동 그릇을 그대와 만나던 곳 서초동 주점에 창문을 내리는 밤빗소리뿐 되돌아볼 수 없는 그대이지만 영동 이야기는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.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.